오랜 기억하나 봐. 그대 자리 또 채워와. 지워봐도 지울 수가 없는 내 전부가 된 그대. 들을 수 없어도 그래도 난 괜찮아. 이별이 슬퍼도 또 가슴이 시려도 그대만 행복하다면 웃을 수 있다면 by my love.